아니었어. 지운 게 아니었어.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나 봐. 보고 싶은데도 끝내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네. 생각이 나네. 너무나 가슴이 시려오네요. 진정 당신 나를 잊었나요? 그 얘기라도 한번 듣고 싶네요. 그리워서 잠 못 이루네. 아직도 남아있는 뜨겁던 그 손길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나 봐. 새벽녘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네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. 너무나 가슴이 시려오네요. 진정 당신 나를 잊었나요? 그 얘기라도 한번 듣고 싶네요. 얘기라도 한번 듣고 싶네요.